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단죄해서 최근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, 민주공고 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한편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 등을 규탄해서 최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공동성명을, 가이아나 인민의 승리를 위한 조직대표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